다 좋다. 소원을 말해봐. 네 맘속에 있는 작은 꿈을 말해봐.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. 그리고 나를 봐. 난 너의 진이야, 꿈이야, 진이야. 드림카를 타고 달려봐. 넌 내 옆자리에 앉아. 그저 내 이 끌림 속에 모두 던져. 가슴 벅차 터져버려도 바람결에 날려버려도 지금 이 순간 지겹지 않니? 평범한 생활에 묻혀버렸니? 이제 그만 깨어나. 넌 나의 superstar, shining star, superstar. 신비 소리 같은 떨림에 헨리의 내 몸을 맡겨봐. 이제 이 세상은 오직 너의 무대. 너무 소리 같은 바보가 내 가슴에 너의 체중이. 나는 너에게 영원한 biggest fan. 그래요 난 널 사랑해. 언제나 믿어. 그래요 난 널 사랑해. 언제나 믿어.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어.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의 여신. 소원을 말해. 너의 맑은 새를 삼길 바래. 널 나의 뮤직. 쟤는 얘를 보여줄게. 널 나의 길. 누가 가는 소원 삼길 바래. 날 너의 행운. 너의 진. 소원을 말해봐. I'm genie for your wish.